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TV에서 뉴스를 본 적 있나요? 뉴스에서는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지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빅 뉴스, 굿뉴스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노래로 가르쳐주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이 흘리신 찬양 들어볼게요.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맞죠? 다시 한번 이 곡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요.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9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삶을 드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흘리신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신나게 감사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요.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죠? 어깨동무요. 정말 쉽고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그럼 어깨동무 준비되었나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찬양 부르는 모습이 여기까지 다 보이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선생님과 약속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 것을요. 함께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들어본 내 손을 오늘 아침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위요. 그렇다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보예요. 그래요. 그리고 무서운 전쟁에선 더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싸움과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은 무기는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은 각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손뼉을 치면서 반복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우리의 우에서 손뼉, 우리의 또 싸우는의 싸에서 손뼉을 이렇게요. 싸우는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럼 손동작을 움직이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와,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저희는 잠시 군사로 전신갑주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배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브라질이었죠? 그렇다면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힌트는요? 브라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선교 찬송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으로 들어보고 듣는 동안 우리 친구들 모두 생각해보아요. 브라질의 수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브라질리아예요. 아 그렇구나. 맞다 맞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남반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세계적인 상업도시인 상파울로가 인구와 상공업이 몰려있어 실질적으로 브라질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상파울로는 성 바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브라질 포르투갈어 그리고 그 외에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어린이 구한 찬송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들어보고 다시 올게요. 지난주에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주겠어요. 소년의 희망. 5살 된 허드슨은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 허드슨은 비록 몸이 약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공부는 할 수 없었지만 자상하고 멋지신 엄마 아빠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지혜롭게 무럭무럭 잘할 수 있었어요. 책 읽기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허드슨은 밤 늦게까지 읽고 싶은 책을 끝까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숨겨놓은 작은 양초를 주머니에 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 몰래 읽으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한 손님의 방문으로요. 과연 허드슨은 자신의 뜻대로 방에 들어가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손님인 한 신사가 허드슨을 무릎에 앉혀 따뜻한 난로 옆에 앉자 허드슨은 당황하면서 순간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양초가 내 주머니에 있지? 천둥이 녹아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주머니에 양초가 있었죠? 어떡해요? 그 다음 이야기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들어올게요. 놀라우신 구주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께서 얘야 이제 잘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드슨은 서둘러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한 후 급히 자기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몇 분 후 주머니에 온통 양초가 녹아있는 바지를 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꼴이라. 허드슨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를 속이려 했던 일이 특히 죄송스러워서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 눈물이 쭉쭉쭉 흘러내린 거예요. 13살 되었을 때는 그 당시 다른 영국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허드슨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는 깨끗하고 흰 앞치마를 두르고 약재사인 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갔어요. 아버지는 약재를 만들고 측정하고 섞는 법을 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허드슨은 그 일을 좋아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예전처럼 성경 읽던 것을 그만두었어요. 아버지가 아침과 오후 차 마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도 허드슨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문제는 허드슨이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많은 돈과 좋은 말과 큰 집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허드슨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몇 주 동안 다른 곳에 방문해서 집에 계시지 않았고 허드슨도 일터에 가지 않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허드슨은 혼자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버지 서재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을 찾지 못하다 성경에 관련된 그 책을 보게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를 끄집어내었고 그 책을 헛간으로 가져가 편안히 누워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허드슨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글에 관심이 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찬양 듣고 다시 올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허드슨은 궁금했어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일까? 그리고는 주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허드슨은 헛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허드슨은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좋은 소식을 누나인 아멜리아에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약속을 했어요. 허드슨에게 일어났던 것을 들은 아멜리아의 눈은 빛났어요. 아멜리아는 허드슨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멜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멜리아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허드슨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 계속 들어볼 거예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어린이 해피데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 한 주간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함께 기도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